너는 하루가 시작됐어.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. 조금은 어색한 것 같아서 길을 나서 너 없는 곳을 찾아가. 기억을 떠나가려 걸어도 여전히 너와 걷고 있어.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혼자서 널 지워가고 있어. 또 하루가 지나갔을 뿐인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갈 뿐인데 왜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지도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. 언젠가 그랬었던 것처럼 다시 또 무뎌져 가겠지. 어제가 없었던 사람처럼 하루 종일 너 없이 너와 오늘을 보내는 나. 보내는 나.